절세의 애국자의 한평생을 노래합니다. 음악과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체적 가극예술의 전성기를 안아온 불멸의 백과전서. 가극혁명의 거세찬 불길 속에서 태어나 세인을 놀래우며 조체적 가극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5대 혁명 가극. 가극의 노래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가극혁명의 장엄한 포성을 울리시고 피와 다시 가극 창조의 새 역사를 펼치시어 세계 가극사 발전의 불멸의 공헌을 하신 오보이 상군님의 불멸의 령도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우리는 혁명가극 피바다를 창작하여 공연함으로써 지난날의 가극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가극 피바다식 가극이 태어났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였습니다. 이때로부터 우리나라에서 가극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극혁명의 불길은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 밑에 불후의 고전적 명작 피바다를 무대에 옮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 피바다 중에서 혁명가극 피바다는 내용과 형식이 완전히 새로운 혁명적이고 인민적이며 통속적인 우리식의 가극으로 창작 완성됐습니다. 우리식의 혁명가극 피바다가 창조됨으로써 가극예술은 비로소 인민대중의 참다운 향유물로 그들의 도쟁과 생활에 힘있는 무기로 되게 되었습니다. 혁명가극 피바다는 가극의 모든 노래들을 절가화하고 방창을 받아들여 그것을 가극 형상의 조여소단으로 쓰고 있으며 무용을 필수적인 형상 소단으로 하고 무대 미술을 립체화한 인류 가극사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독창적인 가극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가극 피바다의 창작 성과에 토대하여 불후의 고전적 명작 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혁명가극들인 당의 참된 딸 밀리마 이야기하라, 금강산의 노래들이 연이어 창작 완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크나큰 노고와 심혈을 바치시었습니다. 이 과정에 가극 분야에 오랫동안 남아있던 낡은 틀이 완전히 없어지고 피바다식 혁명가극의 새 시대가 피를 쳐지게 됐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시기인 조체 63, 1974년 9월 혁명가극 창조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불후의 고전적 노작, 가극예술에 대하여를 발표하셨습니다. 가극혁명의 사회 역사적 필연성과 가극혁명에서 지켜야 할 원칙, 우리식의 가극인 피바다식 혁명가극 창조에서 나서는 이런 실천적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된 백과전서적인 노작, 가극예술에 대하여. 노작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새형의 가극을 창조하기 위하여 내용과 형식,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의 모든 영역에서 혁명을 할 때 대한 문제, 가극예술에서 조체를 세우고 가극창작에서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지키며 사상성과 예술성을 옳게 결합하여 속도전의 원칙과 집체성의 원칙을 구현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가극창조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들을 밝혀주시었습니다. 불후의 고전적 노작, 가극예술에 대하여가 발표됨으로써 진정으로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가극을 건설할 수 있는 위력한 이런 실천적 무기, 가극예술이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 자기 발전의 영원한 개화기를 가져올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고르의 고전적 노작 가극 예술에 대하여에 밝혀져 있는 것처럼 피바다식 어대 혁명 가극에서 놀이를 절가화한 것 역시 지난날의 가극에서 낡고 반인민적인 요소를 없애고 가극의 사상 예술성을 높인 가극 창작에서의 획기적인 사변이었습니다. 가극의 노래들을 절가화함으로써 간결한 구조 속에서 인민들의 사상감정을 집약화하여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물들의 사상감정과 심리세계를 섬세하게 밝혀낼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환경과 정황을 더 잘 그려내고 등장인물들의 교세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혁명가극 피바다, 꽃파는 처녀를 비롯한 우리의 가극들이 우리 인민의 사랑과 절찬을 받고 온 세상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는 것도 바로 가극의 모든 노래들이 절가화된 명가사, 명곡들이기 때문입니다. 가극 혁명의 나날에 한 편의 명곡을 고르시기 위하여 때로는 수백 편의 노래를 들어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한밤을 꼬박 창조 현장에서 지새우시며 직접 펜을 드시고 작품 창작에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장군님. 그이께서는 가극에 방창을 도입하여 당시 사회의 환경, 극 인물들의 내면 세계와 행동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인물들의 내면 세계를 대변하기도 하여 무대와 관중들 사이의 교감을 실현할 수 있게 할 때 대하여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가극에서의 관현악과 악기 편성, 편곡 문제, 조제가와 음악의 양상 문제, 무용 형상 문제, 흐름식 립체 무대 미술의 도입과 의상과 서도구 문제, 무대 형상과 연출가와 배우의 역할 문제 등 조체적인 가극예술 창조에서 나서는 이런 실천적 문제들과 원칙과 방도들을 새롭게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야말로 문학예술의 거장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보루의 고전적 노작 가극예술에 대하여는 가극예술의 모든 부문에서 조체를 철저히 세우고 우리 인민의 요구와 지향에 맞는 명가극 창작을 위한 과업과 방도를 또렷이 밝힌 것으로 하여 우리식 가극예술의 최전성기를 안아온 불멸의 백과전서로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계십니다. 문학예술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혁명적 진군의 나팔수, 힘있는 초동력이라고 하시며 우리 혁명의 전진 속도와 들끓는 현실에 발맞추어 사상예술성이 높고 천만 국민의 심금을 울리는 시대적 명작들을 창작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체적 가극예술 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더욱 빛을 뿌리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총돌격 전해로 힘차게 초동할 것입니다. 조체적 가극예술의 전성기를 안아온 불멸의 백과전서, 음악과 기사를 보내드렸습니다.